때 잊었나 사랑의 이야기 그대 잊었나 꿈쩍은 지난 날들 그댈 잊었나 사랑의 이야기 그대 잊었나 추억의 조각들 맺지 못할 꿈일라 떨고 버리려 두 눈 꼭 감아도 눈물 훔쳐내어도 자꾸 생각나는 건 때문일까 이젠 영영 잊으려 두 눈 꼭 감아도 맺지 못할 꿈일라 떨고 버리려 두 눈 꼭 감아도 눈물 훔쳐내어도 자꾸 생각 나는 것뭐 때문일까 이젠 영영 잊으려 두 눈 꼭 감아도 이젠 영영 잊으려 눈꼭 감아도